klart. Häng down your head down, duly, prova ibland to die. Sanne som annan kunja, ijul su uppsora. Sorgul pum anko kane, choryangan sinseyo. Hang down your head down, duly, hang down your head and cry. Hang down your head down, duly, probo you're bound to die. 내일이 시간이 오면 자매의 눈물이 피어나는 산구름에 씻기 to die.